안녕하세요. 게임 개발 야사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1인 팟캐스트로 게임 개발자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현재 30살 중반인 5년차 경력의 게임 프로그래머입니다. 예. 뭐 이상 더 제 뭐 소개를 더 하고는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제가 특정인으로 또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취업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진행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팟캐스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건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하거나 집에서 쉴 때 팟캐스트를 많이 듣게 되는데 게임이나 게임 개발자에 대한 팟캐스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팟캐스트들은 근데 너무 전문적이어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팟캐스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게임 관련 뉴스라든지 리뷰를 담당하는 뭐 그런 팟캐스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한 사람의 게이머로서 그리고 게임 개발자로서 그런 팟캐스트들이 굉장히 좋고 유익하고 해서 많이 듣고 그랬는데 좀 뭔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이 굉장히 많아졌죠.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많고 뭐 이렇게 그런 개발자들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그만큼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분들도 많아졌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순수하게 이 지금 한국 땅에서 게임 개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미 자신만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유명해진 소위 스타 개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뭐 인터뷰라든지 그런 분들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자신의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지식을 공유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있어도 그런 몇몇의 스타 개발자가 이런 게임을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그 밑에는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이 이름도 모를 그런 개발자들이 있고 그런 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공감도 하고 또 피드백도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좋아서 직급이 뭐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거에 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작은 개발자 라고 해야 될까 그런 다른 그냥 평범한 개발자들의 삶을 제가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 정도라면 평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 삶에 빗대어서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주저리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